전에 파도 소리가 들리세요 이렇게 오프닝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대입 수험생의 땀 튀는 모습들 이것이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8월 20일에 치러질 수학능력시험 때문에 수험생들의 여름방학이 실종됐다고 하죠. 그 어느 여름보다도 더욱 더운 여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슨 말을 해봐야 입에 발린 위로의 말밖에 되지 않을 거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 실종된 여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때가 최소한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고3을 거쳤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3을 거칠 것이에요. 힘내십시오. 자, 오늘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고3인 이소영 양의 신청곡으로 첫 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연인 중에서 낙턴입니다. 밤을 사랑하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깨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꼭 꿈을 이룰 것입니다. 영화는 저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선생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을 통해 배우고 그들의 경험을 공감하고 생각을 통해서 깨닫고 하면서 저의 내면은 조금씩 살이 붙어서 이 나이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글을 보내주신 서울 도봉구 쌍문 3동의 최희창 씨. 어떠셨어요? 이 밤에 어울리는 곡이었죠? 영화 연인 중에서 낙턴, 야상곡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정성희 씨의 그 이번 여름 극장가의 영화 평론에 대해서 참 하이텔로 수많은 경론이 나왔는데요. 그 여러분들의 의견 중에서요. 정현순 씨, 이성호 씨, 김현도 씨, 그리고 최병욱 씨의 아이들을 빌려 쓰신 분들은 정성희 씨의 비평에 대해서 다시 비판을 해주셨고요. 또 박창현 씨, 고형석 씨, 정현숙 씨는 그 반박을 또다시 반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강근 씨는 양비론을 펴주셨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수많은 의견들 고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비평의 자유라는 것은요. 보장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성희 씨의 논리가 이 MBC FM 영화음악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비평에 대해서 다시 비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FM 영화음악은 다만 그 마당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고형석 씨가 신청한 영화 더티 댄싱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리죠. 로네츠, Be My Baby.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영화 법률 회사 The Firm의 메인 타이틀을 음악을 맡았던 데이브 그루신이 직접 피아노로 연주했습니다. 이 영화 현재 미국 전역에서 흥행 1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죠. 바로 시드니 폴락 감독의 최신작인데요. 가난한 하버드 법대생 미치는 졸업 후에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하는 한 작은 법률회사에 취직합니다. 하지만 곧 이 회사가 마피아와 결탁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신이 지닌 도덕과 이상, 그리고 현실적인 탐욕 사이에서 고민하는 미치. 영화는 이 주인공 미치가 악에 소굴인 회사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스터리 드릴러물입니다. 이 작품이 어째서 쥬라기 공원, 마지막 액션 히어로, 또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액션 드릴러인 사선에서 In the Line of Fire 같은 대작들을 물리치고 현재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을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영화의 원작이 이미 900만 부나 팔려나간 베스트셀러고요. 또 아웃 오브 아프리카로 잘 알려진 시드니 폴락 감독의 연출력, 이것도 무척이나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작품의 주인공이 바로 세계 제1의 흥행 스타 탐 크루즈라는 점입니다. 그는 현재 스필버그와 아놀드 슈왈츠네거 등을 모두 물리치고 다시 한번 그 스타라는 것을 관객들로부터 확인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탐 크루즈의 얘기로 함께 해볼게요. 자, 그의 데뷔작이죠. 아주 작은 단역으로 출연했던 81년도 영화 Endless Love 중에서 듣습니다. 라이오넬 리치, 다이아나 루스가 부릅니다. Endless Love. 마이 There's only you in my life, the only thing that's right. My first love, you're every breath that I take, you're every step I make. For you, I 끝없는 사랑인 민경과 듣고 싶다고 하신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의 진욱 씨, 그리고 한송이 나팔 수선화와 같은 그녀와 듣고 싶다고 하신 대구 남구 봉덕 3동의 장채동 씨 들으셨죠? 영화 Endless Love 중에서 라이오넬 리치, 다이아나 로스가 부른 Endless Love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브록 슐즈의 상대역을 뽑는 오디션에서 톰 크루즈는 마틴 휘드에게 밀려서 단역을 맡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뒤 몇 년 사이에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탑스타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요즘 할리우드의 배급 회사들은 톰 크루즈가 출연하는 영화라면 대본이나 감독은 보지도 않고 계약을 맺습니다. 자칫 3류 애정 영화로 취급받을 뻔했던 칵테일 같은 영화도 톰 크루즈라는 이름만으로 흥행에 성공을 했으니 뭐 이런 대접은 무리가 아니죠. 하지만 이 같은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에 그가 월드스타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영화에 임하는 성실성 그리고 열정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헐리우드가 그를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이죠. 결코 자만에 빠지지 않고 허튼 스캔들 한번 일으키지 않는 배우, 그가 바로 톰 크루즈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건강하고 지적인 미국의 상징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있죠. 1963년에 태어난 톰 크루즈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자주 전학을 다녀야 했죠. 그 때문에 친구를 오래 사귀지 못했던 어린 톰은 남 앞에서 말하는 것조차 괴로웠던 아주 얌전한 소년이었다고 해요. 이 대인 기피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연극이었는데요. 그때부터 배우가 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화계에 뛰어든 톰 크루즈는 청춘물에서 조역으로 서서히 자신의 이미지를 키워가기 시작했죠. 코플라 감독의 아웃사이더에서 그는 오른팔에 문신까지 한 거리의 소년 스티브 역을 맡았었고요. 이 작품 뒤에 곧바로 출연한 위험한 청춘 리스키 비즈니스에서는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거리의 여자와 위험한 사업을 펼치는 고등학생으로 등장했죠. 이 위험한 청춘은 톰 크루즈에게는 커다란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자, 이 영화에 삽입된 그룹 폴리스의 노래 들어보죠. Every Breath You Take. 아직은 좀 촌스러운 모습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Risky Business, 위험한 청춘에 삽입된 그룹 폴리스의 노래 Every Breath You Take였습니다. 채 어른이 되기도 전에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탐 크루즈는 큰 상처를 겪습니다. 그 때문인지 원래 탐은 성직자가 되려고 했죠. 14살의 나이에 프란시스코 신학교에 들어가지만은 규칙에만 얽매인 생활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특히 그 시절 실독증이라는 묘한 병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이 병은 말은 할 수 있지만 읽을 수가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그런 병이라고 하죠. 이런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탐은 스포츠에 매달립니다. 고등학교 때 그가 레슬링 선수였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죠. 훗날 영화 7월 4일생에서 그 실력을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만일 고등학교 때 부상만 당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탐은 우리 곁에 없었겠죠. 부상으로 레슬링을 그만둔 뒤에 선택한 것이 연극반이었으니까요. 자, 일단 마음에 드는 작품을 발견하면 감독에게 매달려서라도 배역을 따내고야만 하는 탐 크루즈. 그는 천부적인 끼보다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오늘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저 깨끗하고 잘생긴 미소년에 지나지 않던 평범한 얼굴을 잭 니콜슨의 버금가는 킬러 스마일의 소유자로 바꿔놓은 것도 그의 이런 부단한 노력 덕분이었죠. 이런 성실함에 대한 보답일까요? 다른 어떤 배우보다도 작품 운이 좋은 건 역시 그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 탐 크루즈를 월드스타로 탄생시킨 영화, 바로 탑건이죠. 영화 탑건 중에서 탑건 앤썸이었습니다. 1968년 미국의 비행사들은 베트남전에서 예상 외의 참패를 거듭합니다. 적기 3대의 자국 비행기 한 대꼴로 잃어버렸죠.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때 15대 1, 한국전쟁 때 17대 1이었던 것에 비할 때 그동안 미국 공군력이 얼마나 하락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969년 해군 항공기지에 항공전술과 비행전략을 재교육시키기 위한 병기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 학교의 애칭이 바로 탑건이었죠. 72년 월남전이 재개됐을 때 이 탑건의 교육 성과는 백일화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당시의 실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람보의 성공으로 불붙기 시작한 미국의 신애국주의 물결 속에서 탄생한 영화가 탑건입니다. 이 영화는 예상대로 80년대 미국의 보수적인 애국주의를 부추기는 데 톡톡이 한 몫을 하는데요. 주인공 매버릭의 탐 크루즈 역시 이 영화 하나로 미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강한 청년의 상징이 됩니다. 얘기가 여기서 그쳤다면 아마 탐 크루즈는 그저 보수주의 정부에 아부하는 헐리우드의 시녀로밖에는 대접을 못 받았을 테지만 그 후에 그가 선택한 작품은 그를 또 다른 미국의 양심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줍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의 7월 4일생이었죠. 자, 이 영화에 삽입된 그룹 슈레스의 노래 들어보죠. Soldier Boy. Soldier Boy. 영화 7월 4일생에 삽입된 Soldier Boy 그룹 슈레스의 노래였습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은 주인공 론 커빙 역의 탐을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탐은 론과 같은 인물이다. 두 사람은 모두 카톨릭 가정에서 자랐고 노동자 계급 출신이다. 그리고 뭔가를 이루겠다는 욕심과 최고가 되고 싶다는 욕구가 무척 강한 사람들이다. 자신의 일에 있어서 1인자가 되고 싶다는 탐 크루즈. 그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상대방까지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이상적인 여인상은 지적이고 자립심이 강하며 운명에 대항할 줄 아는 여성이라고 해요. 이 이상에 딱 맞는 여인이 87년 그와 결혼했던 여배우 미미 로저스였죠. 이제껏 탐 크루즈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치 못했던 듯 두 사람은 90년에 헤어졌죠. 그리고 탐이 다시 사랑에 빠진 여성이 지금의 부인 니콜 킷맨입니다. 호주 출신의 이 여배우는 탐보다 5년이 연상인데요. 탐이 워낙 대스타인데다가 또 항상 강한 이미지의 역할만을 해서인지 그 나이차가 별로 문제없이 보이기도 하죠.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싹틔워줬던 영화 폭풍의 질주, Days of Thunder에 삽입됐던 마리아 맥키의 음성 들어보죠. Show me heaven. Feels right. 강원도 삼척 당저동의 박성원 씨, 대전 중구 대흥 2동의 윤은주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폭풍의 실주, Days of Thunder에 삽입된 마리아 메키의 노래였습니다. Show Me Heaven. 탐 크루즈는 작품마다 항상 대표작을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연기에 임합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주변에는 항상 최고의 영화인들이 모여들죠. Far and Away를 함께한 론 하워드 감독을 비롯해서 아웃사이더의 프란시스 코폴라, 컬러 오브 머니의 마틴 스콜세지, 그리고 레인맨의 베리 레빈슨, 올리버 스톤 감독, 또 더스틴 호프만, 폴 뉴먼 같은 대스타들도 나이를 넘어서 그와 우정관계를 맺고 있죠. 그리고 톰 크루즈는 공식석상에서 그들을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겸손하고 또 대인관계가 좋다는 뜻이겠죠.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1200만 달러라는 최고의 개런티를 받고 있는 톰의 인기와 재능은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최근 들어서 자신의 이미지를 너무 고려해서인지 늘 같은 모습의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요. 자, 론 하워드 감독의 Far and Away 중에서 엔드 타이틀 들려드립니다. 영화 Far and Away의 엔드 타이틀이었습니다. 오늘은 저의 영원한 벗으로 쑥쑥 자라고 있는 문상훈 군이 18개월의 해군 방위를 마치는 날입니다. 라고 하신 경기도 고향의 서승현 씨, 그리고 유학 준비 한창 바쁘신 서울 압구정동의 문성욱 씨, 나중에 영화를 만들고 싶지만 만약에 능력이 없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능력이 있는데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나라 영화인들을 돕고 싶다고 하신 서울 녹번동의 상희 씨, 그리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김영진 학생께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라스트 콘서트 중에서 스텔라의 테마입니다. 지난 하루 햇살이 너무나 맑고 또 공기가 청신해서 마치 여름 한가운데서 가을을 느끼는 그런 기분이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도 공기가 맑아서 북한산이 한 100m는 가까이